데카르트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긴 해요. 이성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준 신이 심어준 본유적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산하는 능력도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아있기는 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대 시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이성 개념은 초월적인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말해요. 중세 시대 때는 신을 아는 힘, 그게 이성이야. 근데 이제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이성 개념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스위프트가 생각하는 거하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거 아주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잘 썼어요. 김보나 씨. 알았어. 봤어? 손을 버쩍버쩍 들어요. 예. 잘 썼어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잘 썼어.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쓴 거예요?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야.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 썼어요. 군더더기 없이.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욕 먹었죠? 그랬어요? 할 말 없어 했던데. 그 다음에 김순아 씨.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아, 죄송합니다. 욕 좀 먹어야겠어요. 이런 글을 쓸 때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문단을 이렇게 쓰는 거야. 둘 다 어려운 책. 읽어도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정리는 더욱더 어리무중이다. 방법 수술은 어려운 철학적인 듯하고 간단하고 의외로 짧아 보인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얘기를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막 이해도 안 된다. 안 됐다 해봐야 전혀 동정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도입부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도입부. 그리고 그냥 이 부분만 딱 빼면은 방법소설은 기존의 학문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아시겠죠? 어? 그렇게 쓰면 돼. 근데 그 말을 턱 내놓으려니까 왠지 좀 찝찝해서 앞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럴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미리 앞에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쓰면 이제 가령, 걸리베 여행기 중에 라피타를 읽고, 뭐, 뭘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걸리베 여행기 중에 라피타를 읽게 되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사람.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게 되었다. 알어! 아, 읽으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전혀 그런 얘기 쓸 거 없어요. 아시겠지? 제목도 쓸 필요 없어. 숙제를 내준 선생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예, 그것만 뺐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상직 블로그는 좀 있다가 맨 나중에 주려는데 왜 위에 있냐. 지금 줄까?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지금 이 나에게 괴로움 당하는 이상직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봐. 박수 한번 쳐줍시다. 불쌍하니까. 사실은 제일 잘 쳤어. 제일 잘 써서. 분량이 많아서 좀 짜증이 나긴 했지만, 각주가에 달고 잘 썼는데, 이 역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첫 번째 문단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글에서 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삼부 라퓨타, 발리바비, 럭나그, 글럽 더블 드릭, 아이씨. 일본 여행기를 중심으로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상이 방법소설에 나타난 데카르트 이성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 알어. 내가 이걸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한 얘기를 지 얘기처럼 쓰냔 말이야. 짜증나게. 아니면 차라리 강연 선생님께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니 쓴다. 죽지 못해 쓴다. 나 블로거야, 님이. 이렇게 써, 차라리! 왜 이 얘기를, 이게 서두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글 쓸 때. 과감하게 내밀어. 정말로 과감하게 내밀어야 돼요. 제가 그런 종류의 책은 참 소개하지도 않고 남에게 읽어보라는 소리도 절대 안 하는데 혼자만 몰래 읽어보는 책들이 있는데 자기개발서들 중에서. 나도 나를 개발하려고 계속 자기개발서 읽어요. 아, 창피해. 자기개발서를.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조세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더라? 세계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NM 출판사. 뭘 해냈다는 거지, 지네가. 이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세계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이 사람이 맥켄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맥켄지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에서 이제 MBA, MBA가 뭐지, 뭐지, 마스터 오브 뭐, 비즈니스, 뭐. 나는 MBA는 맥북 에어를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맥북 에어, MBA. 나에게 MBA는 맥북 에어인데, 이들에게는 MBA가. 그러니까 오늘날 MBA 나온 사람이 돈 제일 잘 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이 맥켄지 컨설팅에서 일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어. 이게 글쓰기하고 관계가 있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 MBA에서 이제 석사학위,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잡 인터뷰를 한, 취직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뽑으려는 사람, 하여하는 사람, 딱 왔어. 이상 씨. 미스터 리, come in, baby. 딱 들어왔어. 왔는데. 그러면 이상직 씨는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잘합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제가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일단 앞에 겸손을 깔잖아.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듣다가 아 능력이 없는 분이군요. 그럼 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과감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 글쓰기에도 그렇게 나와. 그대로. 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하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징. 쓸데없이 겸손하다. 응? 이게. 제가 재정리한 게. 쓸데없이 겸손하다.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로 한국인 특징 뭐냐면. 뭐든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뭐든지. 가령 제가 이상직 씨 글 이번에 뭐 보고서를 냈는데 말이지 이 보고서 이 부분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이 부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되냐? 이런 씨발놈이 나를 몰라 보고 이제 이렇게 아 개새끼가 말. 그러니까 뭐 부장님 저 싫으세요? 이렇게 나오지. 저 싫어하세요? 부장은 어이가 없지. 저는 당신에게 애정도 증오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언제 우리가 사귀자고 그랬나요, 제가? 저 싫으세요? 이렇게 말을 이제 막 황당하다는 거지. 뭐든지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 못해 먹겠네. 딱 때려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를 불태운대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 편으로 퍼스널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아, 니미를 넘어가. 맥켄지 아니면 나를 받아줄 데가 없어. 그러면서 그 말, 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단어 있죠. 이 회사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냐. 이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럼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 말에 말하자면 감당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뭐든지 이제 퍼스널하게 업무적으로 이 욕을, 야단을 친 걸 가지고 퍼스널하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리를 불태운다. 다리를 불태운다. 그러니까, 아, 진짜 부장님 저 싫으세요. 딱 그런, 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말하면 될 텐데,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딱 그렇게 말하면 이제 길을, 다리를 건너가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다리를 지가 불태우는 거야. 테러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 인종 편견이 심하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한 얘기죠. 가령 싱가포르 맥켄지 싱가포르 사무소가 있다. 맥켄지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 기업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맥켄지 싱가포르 사무소가 있다. 싱가포르 사무소에 가면 공용어는 영어죠. 공용어는 영어인데 싱가포르 출신의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영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근데 한국인은 딱 그 틈에서 백인들에게만 나머지는 개무시한다 이거지. 근데 어이없게도 맥켄지 회장 중에 인도 출신 사람이 있어요.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맥켄지 사무소에는 영어 발음이 중요하지 않거든.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얼굴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이미 세계는 하나야.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서는 안 돼. 근데 확확 드러내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떤 여기 전철인가 뭐 버스에서 서아시아 출신의 그러니까 아랍 인도 사람이었는데, 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얼굴이 까맣잖아요. 인도 사람하고 한국인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연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한국인이 그 외국인한테 그렇게 말했죠. 너 이 새끼 아랍놈 새끼, 이 테러리스트 새끼 이렇게 말하고 이 여자에게 이 갈보년처럼 어디 붙어 처먹었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갖고 모욕죄로 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랬겠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익숙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은 머리를 많이 잘랐는데 전에는 머리를 이 정도까지 길렀어요. 허리까지. 처음에 내가 여기 강의하러 올 때 머리 길렀죠. 그렇게 중간에 잘랐죠. 근데 이 동네 마을버스 정류장에 마을버스 타러 가잖아요. 그럼 요만한 애들이 제가 이렇게 마을버스 가면 저는 진짜 하늘만 보고 있어요. 애들하고 눈 안 맞추려고. 애들이 저보면요. 엄마 뒤로 숨어요. 엄마 뒤로 숨고 마을버스 타면 정말 재수없는 새끼들은요. 애들은요. 엄마한테 그래요. 저한테 다 들리게.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해.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인데도 머리 좀 길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외국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 인종편견이 있는 거야, 인종편견.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가 있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인재를 원하, 이런 게 없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세계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로, 우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지금, 서울은 그런 게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30%가 다문화 가정에서 나오죠. 태어나죠.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베트남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베트남은요. 중국하고도 맞짱 뜨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한국하고는 달리 여권이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한국처럼 가부장주의가 심화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이 베트남 신부들이 거의 노비처럼 이렇게 불임을 당하는 것을 적응을 못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알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들 할 일이고 요 글을 쓸 때 도입부에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코멘트예요. 중요한 코멘트예요. 그 다음에 잘 썼어. 김우중 씨, 네. 오케이. 박동수, 네. 아주 잘 썼어. 최지, 잘 썼어. 요새 욕 안 먹으려고 아주 노력한 흔적이. 오케이, 잘 썼어. 고칠 거 없어. 여임동군, 최민지 씨, 욕 안 먹으려고 이번엔 아주 잘 썼어요. 잘 썼어. 박재훈 씨, 신성환 씨, 알았어. 오지은 씨, 이 양반 이렇게 많이 썼어요. 두 페이지나 썼어. 아, 맞아, 이 얘기해야 돼. 맞아, 두 페이지 쓴 사람도 뭔가 꼭 있어. 쓸데없이 두 페이지나 써가지고. 이 책을 읽는 내내 피식거리는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 읽을 때는 기이한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상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라피드에 대한 부분을 읽자 스위프트의 상상력 넘치는 비꼬미 웃음이 터졌다. 혼자 웃으세요. 저한테 웃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글을 쓸 때는 이 글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지난번에 블로그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깨졌지만 모든 글은 공식 문서입니다. 딱 세 개 두세요 머릿속에. 세상에 자기 책상 서랍에서 열쇠 잠가놓고 혼자서 쓰는 글 외에는 다 공식 문서예요. 모든 글은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쓸 때도 만약에 이 웃음이 나왔다든가 얘기를 쓰고 싶으면 이것도 다른 얘기하고 맞물려서 써야 돼요. 그냥 자기 느낌을 적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렇게 그냥 정남이 떨어지게 글 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 정남이 있게 정감 어리게 글 쓰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쓰세요. 딴 사람한테 내세요. 신경숙 씨에게 내거나 예? 도가니에게 내거나 그러세요. 저한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은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한마디 그냥 덧붙였다가 지웠어요 제가. 강준영 군 이상훈, 김윤서, 황동미 씨, 박민아 씨,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나영 씨, 안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나눠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나눠드린 그 얘기, 그 마지막 부분, 그거, 그 육체에 관한 얘기. 그 유인물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저도 좀 주세요. 제가 깜빡 잊고 안 가졌는데. 그거 중앙일보에 저기 우석대 박상희 선생이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100년 전, 이렇게 100년 전이면 프랑스 제5공화국을 건설한 드골 대통령의 부인 이본 드골은 1900년에 태어났죠. 가톨릭 기숙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시절 목욕할 때는 반드시 가운을 걸쳐야 했다. 자기 몸을 볼 수 없도록 하는 학교 규칙 때문이었다. 서양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독교 전통은 육체를 의심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태도마저 갖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지금 그 얘기 계속 이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데카르트의 경우는 육체는 기계죠. 근데 아직 1600년대에 데카르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갔는지 육체를 기계라고 생각하고 해부하고 그런 일은 가톨릭 전통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1900년대 초만 해도. 이번 드골이 학교 다닐 때니까 1900년대 초지 않겠어요? 1910년대 이 무렵이겠죠. 그러니까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극단적인 플라톤주의입니다.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느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체가 기계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육체를 하나의 육체가 독립적인 실체라고 얘기한 거죠. 육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혀준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육체를 영혼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 긍정적인 성과예요,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육체로서 뭐 선한 것, 여기 기독교적인 세계에서는 육체는 악한 거잖아요.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육체를 하나 있는 기계 장치로서 보고 연구하고 해부해보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의학도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게 긍정적인 성과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성과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인 미묘함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데카르트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이 아까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느냐. 이 육체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 전통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데카르트나 라메트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바로 1900년대까지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그만큼 아까 제가 이것을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갖다 제가 플라톤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 플라톤주의가 그렇게 오래가는 겁니다. 한번 어떤 사회에 생각이 틀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것을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전쟁 이후로 조국군대라고 우아래가 없어졌니 어쩌니 해도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져온 유교적 가치 기준이 안 빠지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없앨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꿔내려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개혁에 나서려고 그러면 제 몸만 다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이게 플라톤의 대화품인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파이돈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기숙학교의 교칙으로까지, 그렇죠? 교원의 규칙으로까지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하나의 인간이 한번 가졌던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것을 투철하게 똑바로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요거는 재미삼아 알몸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 금지했다든가. 요즘에 다 샤워할 때 거울 보나 자기 몸을? 거울이 없는데. 거울이 없어? 고시원이라. 아, 고시원이라? 난 노상에서 하는 줄 알았지. 그래, 거울이 없어. 그러니까 참, 거울이 없다.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울이라는 것도, 아, 거울을, 아까 제가 시계를 둘러싼 그 세상 이야기가 있듯이 또 거울을 둘러싼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또, 거울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은 누가 더 이쁘냐, 뭐 이렇게 말하면 거울이 말해주는 그 거울 있잖아요. 백설공주님, 뭐 그래가지고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 거울.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서양 문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우메르토 에코가 쓴 소설 장미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달린 방 뒤에 바로 그 비밀의 장소가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의 끝, 그게 거울 달린 방에 있거든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레포트를 낸 사람들은 레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걸리버 여행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상직군 이름을 부르니까 좀 두렵지? 걸리버 여행기에 나타난 라퓨타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레포트 쓴 사람들은 책이 없어도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먼저 걸리버가 라퓨타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본 데카르트, 동시대인이죠. 조나단 스위프트가 본 데카르트. 지금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항상 뭔 얘기를 하면 철학책에서 이야기되거나 아니면 많아봐야 지성사에서 다뤘어요. 근데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소설가가 데카르트를, 그 동시대인이 어떻게 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라퓨타국에 관한 얘기가 제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라퓨타국에 가면은 그 사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레포트 낸 사람 얘기해봐. 이상직군 얘기해봐. 그 얘기는 안 써있지, 전에 레포트에. 중요한 얘기인데. 눈이. 눈이 어째요? 하나는 위쪽으로 와있고 다른 하나는 속으로 푹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일단 눈이, 한쪽 눈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 눈은 푹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한쪽 눈으로 푹 들어가 있는 눈은 뭘 가리키고 위를 향한 눈은 뭘 가리키겠어요? 일단 이런 거는 텍스트를 읽을 때 아, 스토리가 재밌네. 뭐 우스꽝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제가 분명히 이게 뭔가 데카르트적인 어떤 세계관을 풍자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해 보이는 걸 하나하나씩을 텍스트를 약간 음미를 해봐야 돼. 한쪽 눈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으며 다른 쪽 눈은 속으로 푹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눈은 뭘 가리켜요? 뭘 가리키겠어?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 뭐죠? 철학 수학하고 천문학, 그죠? 또 음악. 이 걸리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이 시끄럽기만 한 음악을 연주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보니까 레포트에 도대체 음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다. 내가 돌려줬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누가 레포트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낸 레포트에 음악은 우주의 조화를 가리키는 것임이라고 내가 코멘트 달아서 돌려준 사람이 있는데? 어? 아, 안 왔나? 그 사람이? 받아놓고 지금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신성환 씨구나. 이거구나. 이 보면은, 악기와 데카르트 사이 관계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여기다. 음악은 수학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서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피타고라스. 철학자, 철학자라고 하는 의미, 서양에 있어서 철학자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 학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학하고 음악. 음악이 하늘의 조화를, 그러니까 음악의 그 하모니 있죠? 그 조화가 수학적인 조화를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악이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하는 게 천문학하고 음악하고 수학이잖아요? 라피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그러면, 한쪽 눈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의복은, 그 의복을 봐야 돼. 태양과 달과 별 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바이올린, 플루트, 하프, 트럼펫, 기타 그리고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악기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퓨타국에 딱 가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조나선 스위프트가 눈이 고개를 모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고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눈 하나는 하늘을 향한다. 이 사람들은 우주의 원리에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있으면 자기 안에만 빠져있다는 얘기죠. 요 지역, 요 동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옷이 태양과 달과 별 모양이 장식되어 있다. 이거는 천문학을 가리키는 거고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있었다. 그럼 악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문학하고. 여기서 악기하고 천문학하고. 바로 이어져서 우주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악기하고 천문학하고. 그러니까 천문학하고 음악만 연구해. 이 사람들은 수학. 천문학하고 천문학. 음악.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자기 내면 들여다보면 뭐하냐. 더러운 육신. 자, 천문학하고 음악, 이걸만 연구하는데, 천문학하고 음악을, 천문학하고 음악의 공통적인 원리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 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게 수학적 원리에 따르는 학문들이고요. 수학적 원리에 따르는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자유학예,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교양대학 좀 되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이런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오레건주, 그러니까 저기 저 뭐죠, 미국 서부에 워싱턴주하고 저기 캘리포니아하고 그 있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 캐나다하고 경계 요 근처 어디에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LED를 쓴가 요거에 맞을 거예요. 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 있어요. 컬리지죠. 리드 컬리지라고 있어요. 응? REDEDU인가 이렇게 처음 나와요. 리드 컬리지라는 게 있는데 애플 컴퓨터의 저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 철학과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 대학을 가면 리버럴 아츠 컬리지 가면 이 대학에는 경영학과 그다음에 공대 뭐 이런 거 없어. 수학과 철학과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음악학과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음악학이 순수한 분야. 우리는 음악을 하나의 퍼포먼스만 생각하냐? 기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바이올린 연주자 누굽니까? 장영주 말고 그 정경화. 1cm 정경화. 그 박원숙 씨 딸. 이원숙 씨 딸. 그 엄마가 이원숙이잖아. 유명한 그 극성 맞은 엄마이죠. 저기죠. 정경화, 그 다음에 정명화, 정명훈, 예, 명훈이,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 저 엄마가 이름이 이원숙인가 그러죠? 맞아요. 이원숙이에요. 그 양반이. 저, 우리나라의 그 극성엄마 1호. 그 사람들을 우리는 퍼포머를 생각하잖아요. 음악 그러면? 근데 사실은 원래 음악이란 순수학문이에요. 음악은 순수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경화 같은 사람들이 1,000명이 나와도 윤희상 선생 한 명한테 이길 수 없어. 윤희상은 작곡가잖아. 세계적인 작곡가 한 명이 나와버리면, 윤희상 선생이 작곡한 음악 중에,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피디라는 노래, 그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음악대학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 연주가들은 반드시 그 곡을 연주를 할 줄 알아야 입학을 해.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그 기악부 있잖아요. 기악과. 거기들 할 때 클라리넷 연주하는 그래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하거든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음악에서는 제일 클라리넷 음악 중에 제일 듣기 쉽고 어렵고 연주하기 어렵고 기교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곡을 딱 연주시키면 되는 것이 나오는 그 곡이 있잖아. 근데 윤희상 선생의 음악이 그래. 근데 그 곡명이 필이야. 무슨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두 대의 무엇을 위한 뭐 피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피어 뭐뭇을 위한 피리야. 피리 우리말 피리 있죠. 피리리 그 음악 곡명에 피리가 붙었어. 그러니까 독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어를 하나는 할 줄 알아. 피리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이게. 윤희상 선생 한 명이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장영주 만 명보다 더 위대해. 장영주 훨씬, 장한나는 걔는 웃기는 애고. 장영주 만 명보다도 윤희상 한 명이. 예, 그 자들이, 그러니까 퍼포머하고 컴포저하고는 아주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하긴 우리나라의 음악 수준이라는 게 예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천년 음악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년의 음악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줘요. 천년의 여러분들 음악 공부 좀 해야 돼요. 천년의 음악여행이라는 책인데 이 책 이렇게 있으면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띠지가 있어요. 근데 이 띠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금난세와 게오르크 숄티가 극찬한 책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 표지에 천년 음악 여행. 저는 이 책을 사자마자 띠지를 내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최근에 누가 갖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 띠지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금난세와 게오르크 숄티가 극찬한 책, 이 천년 음악 여행. 제가 이 띠지에 입안에 써 있는 줄 몰랐어요. 사자마자 버려가지고.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짜증이 확 나. 이 책 진짜 내가 전국에 있는 이 천년 음악여행 다 사버리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보게. 내가 왜 짜증났겠어? 내가 왜 짜증나는지 몰라? 모르겠어? 진짜 짜증나네. 내가 왜 짜증났겠어요? 이름이 달라서. 맞습니다. 금난세하고 게르그 숄티를, 그것도 금난세를 위에다가 글자가 세 개라고 해서 이 놓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이 책을 만드는 이 편집자가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금난세는 지금 정명보다 아래예요. 정명은 200명쯤이 딱 모이면 겨루고 숄티가 될 수 있어요. 이 급이 지금 보통, 금난세는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어? 예수 믿고 거듭나도 안 돼요. 겨루고 숄티가 될 수 없어요. 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거듭나도 겨루고 숄티가 될 수 없어요. 숄티는 숄티예요. 그냥 금난세하고 나란히 놀릴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이 사람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숄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서로 비교 안 해요. 그죠? 그 사람들 비교 안 해. 그냥 카라얀은 세계, 숄티는 숄티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지. 숄티보다 카라얀이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그 사람들 이미 왕급이거든요.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이게 자기의 급이 있는, 그냥, 아, 저 사람은 숄티류야, 이렇게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 하나의 계보가. 그러니까 숄티류가 있고, 카라얀류가 있고, 그러잖아요. 번스타인도 그 급은 안 돼요. 그 급은 안 돼요. 그 팝 오케스트라 많이 하는 그 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급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금난세하고 숄티가, 이거는 금난세의 장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압력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숄티경이 지금, 겨루고 숄티경이 이걸 한글을 읽을 줄 알아. 이 책을 읽으면 이 출판사에 압력 넣어서 나, 이럴 수는 없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분이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부엉이 바위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이런 걸 보고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느낌을 딱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양이에요.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르주아적인 어떤 그런 허세가 아니에요. 이게 교양이에요. 이번에 경상남도 통영에다가 윤희상 음악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 완전 다 나가리 되고 이름도 더 이상 윤희상 음악당이 아니죠. 뭐 통영 뭐 국제문화센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급이 확, 그거 윤희상 음악당 딱 지어놓잖아요. 통영 그 진주 뭐 일대 있잖아요. 고일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음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되냐면 모차르트보다 약간 아래 있는 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음악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경상남도 그 일대는 윤희상 음악당 하나 딱 지어놓으면요. 완전히 먹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로. 그 일대가 완전히 급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낙동강 하구에 있기나 해도 그 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가. 달라지는 그게.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요. 게르구 숄티와 금난세를 나란히 놓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그거. 아, 짜증나 죽겠어요, 저는. 제가 올해 연말에 제가 올해의 뉴스, 뭐 그런 거지. 올해 10대 뉴스 뭐 이렇게 뽑잖아요. 저는 그거를 뽑겠어요. 윤희상 음악당 무산돼, 이거. 전 이명박 씨가 대통령한테 3년만 견디면 돼요, 이런 건. 3년만 견디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구리, 낙동강에 공구리 치고 없애는데 한 50년 걸려요. 그러면 우리 자손 때 다 없애고 살면 돼요, 다시. 네? 한강도 공구리 다 쳤다가 다시, 전두환이가 공구리 쳤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치인들 한두 명 와서 이제 해쳐먹고, 뭐, 현대건설 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음악은. 지금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모차르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모차르트 협주곡을 듣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요. 하, 정말 한국이 맨날 이게 여기 연주 잘하는 퍼포머만 나오다가 세계적인 컴포저가 나타나서 진짜 예술에 말하자면 동아시아 일본 사람들도 지금 이건 없잖아요. 음악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 미도리 뭐 이런 퍼포머만 있지 음악 작곡가가 없잖아요. 통영에다 딱 해놓으면요. 일본 애들은 바로 죽어요. 일본 애들한테. 일본에 그 뭐죠? 그 노담의 칸타빌레인가? 그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할 정도로 일본이 클래식 음악의 저변이 넓어요. 일본이 일단 내수 시장이 우리의 9배니까 클래식 음악의 저변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윤희상이 없어요. 일본에. 그러면 우리는 윤희상 음악당 딱 만들어놓으면 일본 애들이 뭐 노담의 칸타빌레 죽이네. 그래서 우리는 윤희상. 딱 그러면 걔네들 싹 이 새끼, 한 자식들이, 존만 놈들, 외놈들이 말이야. 근데 왜 사탕이 되는지. 좌빨이잖아요, 윤희상 선생이. 네, 그 이유입니다. 간단해요. 나도 좌빨인데, 뭐, 윤희상 선생은 오죽하겠어요? 나 같은 날라리도 좌빨 되는 세상인데. 아, 내가 요즘 많이 큰 것 같아요. 일본 클래식 음악의 그 거대한 일본 시장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금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지어놓으면 끝나버리는데. 아, 진짜. 일본 애들이 막 이게 현해탄 건너올 거야. 헤엄쳐서 건너올 거야. 윤희상 음악당 지어놓는 거야. 애들 우리는 막 이게 작살로 찍어버리고. 개잡들 일본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미치겠어요. 음악 얘기만 나오면 저는 광분해요. 지금. 오레오 뉴스야, 오레오 뉴스. 이명박은 유한해도 윤희상은 영원하거든. 정말로. 우리.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여기 가서 우리가 그 믿는 종교와는 관계없이 염원을 세웁시다. 우리가 다 함께. 윤희상 음악당을 꼭 예? 하도록 염원을 좀 세웁시다. 해야 돼. 그야말로 하나처럼 평생 그 역사를 먹고 살지. 먹고 살지. 윤희상 팔아서 먹고 살지. 잘즈부르크 가보세요.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 가봤어요. 챔지 가봤어? 갑자기 왜 웃어? 가본 것처럼. 뭐, 예? 지나갔다고? 짤즈부르크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짤즈부르크 가면요, 진짜 짤즈부르크 진짜 코딱지만 해요. 진짜 조그매요. 아무것도 없어. 더러워. 길도 더러워. 뭐 케이블카 아이고 올라가서 봐봤자야. 남산 케이블카 만들어도 경치도 유럽의 산들은 힐빌리예요.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멋지질 않아요. 물도 더럽고 우리는 계곡에 가서 정말 누가 똥싼 흔적만 없으면 이렇게 물을 떠먹을 수도 있잖아. 진짜 개판인데 짤즈부르크 탁 가면요. 평생을 그 사람, 거기 짤지부르크에 태어난 사람들은, 삐리리,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모차르트 음조 두 개만. 평생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그 도시가. 통영이 윤희상 때문에 먹고 살 텐데. 독일 사람들이 그냥 해마다 전세기 내서 올 텐데. 통영이 여기 부산 김해공항으로. 그걸로 먹고 살 텐데. 음악당 옆에서 이렇게, 뭐야, 솜사탕만 팔아도, 어? 그치, 코리안 슈가. 뭐든지 멋져 보이지. 위대한 음악가의 고향인데, 우리가 보기엔 촌스러워도 뭐든지 멋져 보이지. 마꼬리, 해가면서 씨, 파준! 진짜 평생을 먹고 사는데, 그 통영 섬이 동네가 다 먹고 살지. 그러니까 누군지, 거기 통영 태어난 양반, 그 양반, 박경리 씨? 박경희 씨가 통영이잖아, 고향이. 맞죠? 박경희 씨는 안 돼요. 2000분이 오셔도 안 돼요. 토지 갖고는 안 돼요. 토지 문화권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찌질하게. 화나 죽겠어요,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봅시다. 아, 음악 얘기 나오니까 광분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내가, 급격하게 우울해져요, 막. 윤희상 선생 생각만 하면. 이게. 몰라요? 아,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통영사람들 전원이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서 통영사람들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딱 뒤두르고 입에다 칼 물고 할복하겠다 안 해주면 하지. 그게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분수나 이런 사람 몰라요? 몰라요. 통영시장도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경남도민일보 기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좌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든 게 묻혀, 좌빨이면. 좌빨이라도 돈 벌게 해주는데, 돈 되는 좌빨인데 왜 그렇게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천문학하고 음악이에요. 천문학하고 음악인데, 요 사람들은 요 천문학과 음악, 천문학하고 음악은 수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은 한쪽 눈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죠. 천문학과 음악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상의학이죠. 천상. 하늘 위에. 그죠? 하늘 위에. 요 사이, 요 중간. 요 중간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 라퓨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문학과 음악만을 연구하고 자기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영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퓨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때리기꾼,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가 귀를 때려줘야 되고 말할 때 되면 입을 때려주는 때리기꾼이라고. 이 때리기꾼을 갖다가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때리기꾼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 천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정삼각형으로, 첫 번째 코스에서는 정삼각형으로 자른 양의 앞다리 고기가 나왔고, 마른 목골로 자른 쇠고기가 나왔고, 원형으로 자른 푸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 드는 사람들은 빵을 원추형이나 원통형이나 평행사변형 그리고 기타 기하학적 형태로 잘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빵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빵,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 소시지, 푸딩 이런 거는 우리 먹는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것이라 해도 반드시 기하학적 모형을 모델로 두고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하학적 모델을 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세상에 이 사람들은 이제 천문학과 음악과 자기 내면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한다 할 때도 항상 수학적 또는 수학 안에 포함되는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서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서만 한다는 거, 아주 원칙적인 과학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말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본떠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거, 기구를 본떠서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음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이해력이 아주 부족했고 상상력이나 발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무지했어요. 그런데 하도 천체의 움직임, 천문학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자기 내면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순간도 이 천체가 어찌 될까 하는 걱정에서 노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순간 노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라퓨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라가 어디죠? 이상직군 얘기해봐. 그 다음에 간 데가 나가도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거리 풍경. 거리 풍경 황량한데 문인호? 그 사람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거기는 풍족하죠. 지금 그 지역, 그 부분은 뭘 말하느냐면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다시 말해서 현대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아놓는지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기 걸리버 여행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자신 귀족, 그 귀족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진취적이지 못해서 종례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조상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그대로 살아가며 조상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나갔다. 그러니까 종례의 방식, 조상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간 게 어디지? 그 다음에 간 게? 거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나라에 갔죠. 과학자들이 뭘 해요? 거기서 읽어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 연구소에서 뭘 합니까? 뭐 똥을 음식으로 되돌리는 연구를 한다든가? 아 정말 토 나왔어 그거 할 때. 읽었죠? 토 나왔죠 그거 할 때. 어우. 뭐예요? 현실성하고 엉뚱한 연구들만 하면서 후견인들한테 돈만 달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라피타국에서는 사물의 형상을 보고 그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자연 사물의 형상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추상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학문으로부터 물건을 갖다 재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와 나라에 가니까 그와 유사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뭐 똥을 음식으로 되돌리고 뭘 이상한 짓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과학을 연구하면 스위프트의 메시지가 그거죠. 과학을 연구하면 사람을 갖다가 자연의 소유자나 지배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연구가 스위프트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상직군 그 나라의 정치는 어때? 과학자가 지배하는 나라는 응? 그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레포트 세 장 썼는데 왜 한마디를 못해? 그 얘기 없었잖아. 자기 안 썼지. 그러니까 이상한 그 쓸 필요 없어. 황금 씨, 그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사람들이 네. 살아가는 모습이 생기가 없고 네. 도시가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로 미뤄봐서 통치가 이렇게 훈련했다거나 왕했다고 말하는 그렇게 과학자가 많은 나라인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할까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예요. 과학자들이 많은 나라가 그 라가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연구실의 수가 500개는 된단 말이죠. 연구실마다 수석 연구가가 한두 명 있고 내가 방문한 연구실의 수가 500개는 돼. 이렇게 500개나 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해 보일 것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전하고자 하는 과학자가 많은 나라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학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한 번 더. 근대 사회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학이 그것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항상 무엇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은 없을 수도 있어요. 돈 되는 과학.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과학, 그 다음에 정치가의 권력력에 복무하는 과학, 이를테면 원자탄을 만들어낸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이죠. 원자탄 없어도 이겨요. 미국이 저기 항공모함 쓰러도 이겼어요.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권력을 과학이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자원이 과학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금 데카르트에서는 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데카르트와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스위프트 이 사람의 걸리버 여행기를 갖다가 읽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의 두 가지 세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과학적 수학적 확실성의 세계가 있어. 이것이 이것으로서 움직여가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인간의 전통적 방식과 전통적 도덕적 삶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구별이 데카르트 이후로 근대 철학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데카르트를 읽은 다음에 걸리버 여행기를 읽게 되면 요 구별이 확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대 데카르트의 방금소설에서 이 얘기 나오죠. 데카르트가 나는 역사책도 좋아하고 웅변도 좋아하고 다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수학적으로 확실한 지식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 세계를 버린 겁니다. 이 세계를 버리고 이 세계를 높게 생각했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 정신입니다. 데카르트 정신. 근대의 정신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쭉 나아갔어요. 이 세계가 나아갔을 때 이러한 분리가 쫙 일어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지경이 이르렀고 이것이 바로 근대인이 직면했던 아주 직접적인 분열과 서열과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미신처럼 보이는 그런 가톨릭을 1900년대 이르기까지 지켜왔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한 것 같아도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어요. 그 종교가. 이번 두걸 얘기 있잖아요. 그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과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되면 차라리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근대 세계의 분열된 세계 이걸 딱 두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나온 사람이 루소예요. 루소. 딱 철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사 역사를 보면 루소가 쓴 책 중에 학문과 예술에 관한 시론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책이 있죠. 루소의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개판이 돼버렸다. 그러다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 인간의 불평등 이것도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불평등이 생겼고 인간은 행복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이게 바로 루소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래서 루소가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이른바 서양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론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확실점 이걸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인간의 전통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더 훌륭한 삶이다라는 것이 장자크 루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랑스에서 우리가 프랑스 근대 프랑스 철학자들 프랑스 사상가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루소하고 데카르트 이 두 사람. 물론 이제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활동했죠. 바로 이 메시지. 루소의 이 메시지. 아, 이때 와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는 거예요. 루소 얘기를 듣고 정신 차는 게 아니라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얘기가 요 분열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던 근대인들에게 이게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이 루소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가 딱 그대로 칸트에게 강한 영향력을 줘. 칸트가 쓴 책 중에 순수 이성 비판이 있고 실천 이성 비판이 있어요.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면 자연과학은 어떠한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인가를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은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세계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 순수 이성 비판인데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순수 이론 이성이에요. 이건 순수 실천 이성이에요. 책 제목은 물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인데 칸트의 비판서가 3개 있죠? 판단력 비판까지 해서 비판 철학 책이 3개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순수 이론이성, 순수 실천이성, 그 다음에 판단력 이렇게 돼요. 근데 순수 이론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칸트는 과학적, 수학적 확실성의 세계를 정처짓는 철학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 이론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게 바로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이론이성, 이걸 가지고 순수 이성편이라는 책에서 칸트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학과 수학을 대표로 하는 자연과학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감각적인 기관을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는 지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칸트 얘기가 여기서 자연과학의 지식은 감각 플러스 이제 이건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합시다. 선험적 오성의 범주를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물 자체, 즉 신과 같은 초월적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칸트의 말로 이걸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현상에 대한 지식, 그래서 현상지에 국한한다. 이렇게 말해요. 데카르트에서는 자기의 지식의 보장자가 신이었죠. 칸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연과학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학의 지식은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딱 그어서 말한 것이 칸트가 여기서 말한 비판이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비판 여러분들 비판 그럼 누구 갈고대고 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크리틱이라는 말인데 크리틱이라는 말이 원래 한계를 분명히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지식은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탐구해요. 그러니까는 요 두 개의 분열된 세계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원리적인 탐구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바로 칸트가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부터 시작돼서 이 중간에 루스가 있는 거예요. 근대 철학을 집대성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세계는 별개잖아요. 이 별개니까 칸트는 생각한 거예요. 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적, 수학적 확실성의 세계는 어떤 원리 위에서 돌아가는 것인가를 탐구했어.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는가를 탐구했어. 그러고 나면 이 두 개가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이 뭐겠어. 두 개를 합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합해봐야지 하고 생각한 의도로 나온 책이 바로 판단력 비판이에요. 그래서 칸트 이 세 비판서가 근대 세계를 집약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 하면 칸트를 읽어야 돼요. 칸트를 안 읽고 뭐 읽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해결 철학 전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칸트는 안 읽으셨겠네요. 미쳤어요. 해결 안 읽고 아니 칸트 안 읽고 해결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학위를 안 줘요. 은퇴하신 우리 지도교수님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 박영사에서 난 국한문 혼용체 아무도 못 읽는 책 있어요. 그걸 번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못 모르고 선생님이 칸트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갔더니 해결 전공이라고 그러셔서 해결 전공이신데 왜 칸트를 번역을 하셨을 때니 선생님이 가만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가령 너는 안 읽은 놈이 맹자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비슷한 거야. 저 맹자는 읽었는데요. 너는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천자문도 안 띈 놈이 맹자 보는 거 봤어요? 똑같아요. 서양 근대 철학을 한다? 그러면 칸트를 읽어야 돼. 칸트 읽지 않고 해겔을 읽었다고 그런 사람은 그걸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칸트에서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가진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이 도덕적인 어떤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칸트가.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순수인성비판에다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실천인성비판에다 초점을 둘 것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칸트 철학을 보는 입장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칸트가 순수인성비판을 통해서 근대 자연과학에 대해서 논의했어. 근데 근대 자연과학이 칸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했고 칸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자연과학을 놓고 순수이성비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도 내용이 더 이상 오늘날의 자연과학에 먹히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달라, 내용은 더 이상 오늘날의 자연과학에는 효용성이 없겠지만 원래의 의도는 이거였다는 거죠. 원래의 의도는. 그러니까 칸트는 당대의 첨단 자연과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과학 공부 안 해도 된다. 거짓말이야. 칸트 공부하려면. 칸트를 공부하려 이게 칸트에게 이렇게 순수 이성편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학자, 모형 염두에 두고 있던 과학자는 뉴턴이란 말이죠. 뉴턴. 뉴턴 읽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실천 이성 비판 요걸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인 칸트의 그 묘비에 써 있는 에피타프에 써 있는 그 말이 뭡니까? 저 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마음에는 도덕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칸트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저 하늘의 별이 변함없이 빛나듯이 내 마음에 있는 도덕의 법칙도 변함없이 빛난다. 이 칸트가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에는 무시되었던 도덕적 삶의 세계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실천 이성비판을 통해서. 그래서 더 그것을 이어받아서 헤겔은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문화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도덕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이제 헤겔 얘기인데 헤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야매기 때문에 제가 헤겔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야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야매는 야매야. 어쩔 수 없어. 그땐 야매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매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역사적 인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지금 칸트부터 시작해서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요걸 갖다 우리는 독일 관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관념론. 근데 독일 관념론 철학인데 이걸 독일 관념론이 아이디얼리즘이에요. 아이디얼리즘. 근데 아이디얼리즘은 이상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거든.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칸트, 피테, 셸링, 헤겔이 쭉 얘기를 했어. 근데 요걸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요 얘기는. 인간은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이렇고 도덕적인 삶은 이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멋지지 않거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 세상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 어? 이창윤군, 자네가 보는 세상 어때? 멋져? 안 멋지지. 근데 헤겔 같은 놈이 이렇게 웅장한 저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 나날의 삶에 이르기까지 한 통으로 멋진 이상적인 체계를 세워놨, 철학체계를 세워놨어. 그 철학체를 딱 읽고 나서 탁 눈을 돌려 현실 보니 세상은 더러워. 어? 니 미러리야. 그럴 때 누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들아. 다 개소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니체야. 아시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니체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니체는 이제 자연과학도 필요 없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졌어. 세상 다 헛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칸트나 피테나 셸링이나 헤기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데카르트 당시에 문제의식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에 분열된 세계라는 문제의식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근대 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체부터 현대 철학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체 좋아해서 읽지 마세요. 정신분열증 걸립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허무해 보이면 그냥 소망교회를 다니세요. 이제 데카르트에서 루소,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헤겔에 이르는 근대 철학의 일계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데카르트의 책을 읽고 나서 걸리버 여행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의 문명 비판서로서 등장한 거니까 이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이 걸리버 여행기에 나타나는 문제의식이 루소에서 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데카르트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존 록의 통치론을 합니다. 존 록의 통치론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을 내 것으로 삼는 근대인들이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데카르트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존 록의 통치론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어요. 예. 네.